우리나라에서 황해제철연합격서 주체와 현대화 대상들에 대한 준공식이 24일에 진행됐습니다. 내각 총리 박봉주 동지와 관계부문, 연합격서 일꾼들 근로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박봉주 동지는 준공사에서 연합격서 주체와 현대화 대상들의 완공은 전적으로 우리나라 금속공업의 주체와 실현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면 부류의 노고와 우리 노동계급을 영웅적인 김일성, 김종일 노동계급으로 내세워주시고 말리마속도 창조회로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라고 하면서 황철의 노동계급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기본 정신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는 데서 영웅적인 김일성, 김종일 노동계급의 영웅적 기상을 힘있게 떨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연합격서의 주체와 현대화 대상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황철의 노동계급은 주체철 생산체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우위를 가지는 10여 개의 대상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했습니다.